지듯 가버린 사람 슬픔은 남기고 떠나간 사람 즐거운 시절 다 지나가고 그리운 내 얼굴 찾을 길 없네 오 즐거웠던 시절은 가고 정다운 그 모습 보고파라 어둠이 내리는 한밤중이면 아련히 떠오르는 너의 모습 정다운 시절 가버렸어도 귀전은 울리는 너의 음성 오 즐거웠던 시절은 가고 정다운 그 모습 보고파라 슬슬이 사라진 헛된 꿈일 뿐 고개를 숙이고 울어야 하나 이 슬픔 견디며 웃어야 하나 오 즐거웠던 시절은 가고 정다운 그 모습 보고 봐라